할렐루야, 홍성표 목사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현재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 그리고 세계선교 군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www.ikahochurch.com 이곳으로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 대한 안내 말씀,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음성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메일 주소 ikahochurch@gmail.com이 되겠습니다. ikahochurch@gmail.com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직접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귀하게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김규식님, 장희석님, 김재원님, 윤창조님, 소들녘님, 김경준님, 오현성님께서 귀하게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의 이렇게 그 선교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은행 KB국민은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는요 079-21-0736-251가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은행으로 직접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일본에 있는 은행이에요. 군마은행이고요. 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 1992256이 되겠습니다. 군마은행 지점번호 190, 계좌번호는 1992256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교 후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큰, 직접적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많은 관심, 많은 섬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은요, 당시 세례 요한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며 유대인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이는즉 자신들이 구원받은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그들이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돌멩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돌멩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야말로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채이는 돌멩이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는 구원받는 백성은 표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전자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이요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 자신은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집트죠.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던 자신들을 모세가 이끌어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률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장차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길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이 과소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서 4장 이후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여겨지고 있는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모두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먼저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에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한 가족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개하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데 이 데라는 한 70살쯤에 이 세 형제, 즉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세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은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뭐 다른 성경의 기록들로 비추어 볼 때 아마 후자 그러니까는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라고 하는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좀 독특하죠. 지명이 갈대아인의 우르.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명인데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근데 여기는요 당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으로서 지금으로 본다면 대략 한 중동의 이라크 정도 되는 그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3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하란이 먼저 장가를 든 모양이에요. 글쎄 뭐 어느 쪽이 큰 형이고 작은 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란이 먼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요.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란이 자식들을 남겨놓고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머지 이제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도 장가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고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이 밀가는 먼저 아까 그 세상을 먼저 떠났던 하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란이 누구예요? 하란은 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그 형제인데 근데 이 밀가는 말하자면 자기 형제의 딸, 그러니까는 나홀에게 있어가지고는 자기 형제의 형제인 하란의 딸, 말하자면 나홀한테 있어가지고는 이 밀가는 자기의 조카 딸인데 이 자기 조카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으로 본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겠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이 근친 사이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단히 흔한 일이었으니까는 뭐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근데 막 편의상 그냥 오늘은 그냥 아브라함과 그냥 사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요 좀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들은 이제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대적인 이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를 정리하자면은요,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남겨놓은 아들 롯 이렇게 넷이서 데라까지 앞에서 넷이서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자, 뭐가 있냐, 어떤 의문이 있냐라고 하면은요, 첫째는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을 왜 떠나게 되었는지. 둘째는요, 왜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는 남겨두고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만 데리고 떠났는지. 셋째는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넷째는 가나안 땅에 가다가 도중인 하란 땅에 왜 정착했는지입니다. 여기서 둘째 문제부터 보자면요, 창세기 24장에 의하면은, 나홀은 차후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원해서 그 이주에 동참하지 않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때까지 왜 살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났는지, 그 다음에 셋째,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넷째, 가나안 땅에 가다가 도중인 하란 땅에 왜 정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제가 뭐 제목이든지 저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책에 보니까는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데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 정착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 데라가 받을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꽤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었으니까 정말인 줄 알고 믿었죠, 옛날에는요. 하지만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첫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기록에 의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기 이전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하란 땅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렀을 때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요, 고향 땅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데라입니까?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직접적인 계기는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 가나안 이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본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도 도중인 이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불러가셨을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지요. 다음으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에는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이제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들은 정말 이 시점에서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쪽에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잠내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현대인의 성경의 같은 구절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번역, 영어든지 일본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이 이주 계획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해서 아내 사라와 조카 롯만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까지 모시고 출발한 여정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모르는 최종 목적지를 데라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이 알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가나안 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얘는 뭐냐면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야 했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아브라함 일행은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하란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거기서 잠시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후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의미가 모호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은 현대의 성경판, 여기 보면은요, 더욱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창세기 11장 31절 후반부. 그들은 하란 땅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참 재밌죠? 정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인의 우르를 출발을 했지만 도중에 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 정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순종은 누구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아이고, 여기 보니까, 어우, 좋네. 참 좋네. 아이, 우리가 살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잖아. 에라, 뭐,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우리 여기서 살자. 이 하란에서 살자.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어머, 여보. 아이고, 여기 하란 참 살기 좋은 동네네요. 집도 넓고, 뭐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아, 여보, 아, 그냥 우리 여기 삽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유혹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 바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살펴보았던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께서는 이 구절의 부자연스러움 혹시 좀 아시겠습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의 말씀대로 아직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인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 관한 주어, 즉 중심 인물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보아도 이 이주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구절은 기록은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는 모든 번역본이 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란 땅에 정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말하기를 이봐 나 이제 늙었으니까 나 더 이상 못 가. 여기 하란 땅에서 그냥 살자. 여기 좋잖아.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너희들 내 말대로 해. 이 성경에 기록된 다른 가족들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이 들고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자녀들의 발언권이 강해지지만은 아버지가 아직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면은 아버지의 의견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했을 때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의 말에 따랐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만은 이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거기 정착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즉 거기 정착하는 것이 이 데라의 그런 주도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여정이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되는 여정을 갔을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 하란 땅까지 1차적으로 정착했던 거리였더니 하란 땅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대략 직선 거리를요. 직선 거리로 보자면은 104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요, 역시 직선거를 하자면은 1040km, 어느 정도냐면은요, 거의 그 서울에서 동경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단순 계산으로, 1040km라고 했을 때, 자, 단순 계산을 보면은요, 사람이 걷는 속도,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가 대략 한 시속 4km 정도라고 해요. 한 1시간에 4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하루에 3분의 2를 걷는다, 라고 하면은요, 먹기도 하고, 뭐,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분의 2를 걷는다, 라고 하면, 24시간이니까는 3분의 2, 28에 16, 한 16시간, 16시간을 걷는다, 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64km 정도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1040km를 간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며칠이 걸리느냐? 한 16일 이상이 걸립니다. 매일 64km를 걸어간다고 치면은 16일 이상이 걸려요. 하지만 이 1040km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래요. 뭐 사라를 뭐 짐승에 태워 간다 하더라도 매일 꼬박 64km를 간다는 것은 어려웠겠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요. 적게 잡아도 아마 짐작 가기에는 한 대략 1개월 정도의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기간이요. 사실 이게 말이야 쉽겠지만은 보통 이는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니지요. 한 달 정도나 걸어서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연배가 있는 데라, 아버지 데라도 있고 여성인 사라, 그리고 아마도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있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데라의 인내심은 어쩌면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됐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못 간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결국 데라의 주장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하란 땅에 정착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의하면요,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나이 205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나이를 보면은요,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 175세까지 살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137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래 사신 편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그 가족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이 묶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 초조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든 아버지를 또 이제 혼자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끝까지 반대하는 아버지를 그렇다고 더 이상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란 땅에서 지내고 있었더니 아버지 데라가 이제 205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갈대아인 우르 땅에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을 불러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제 누구도 그의 발길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당히 여행을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문제가 있지요. 예, 하란 땅을 떠나는 그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예, 75세였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75세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참 젊은 날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나이도 늙어서 힘도 없는데 이 나이에 축복은 받아서 뭐에다 쓸까 하는 생각이 참 들만 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인생, 대략 한 75세까지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참으로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뛰어난 삶처럼 느껴지십니까? 아, 물론 그 뒤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행적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 그와 같은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한번 부르셨고 그리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한번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글쎄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기까지 장황하게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 참 재미없다. 잠이 온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진부하다. 그렇지 않으세요? 전 그랬습니다. 아, 차라리 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더 변화무쌍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정말 정말 지루한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뛰어난 인물이라서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인물을 부르십니다. 노아나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요.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은 어떠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이런 기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집이 센 아버지 때문에 오랫동안 발이 묶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특이한 것도 별로 없고, 뭐 감동적인 것도 보면은 별로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범하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발걸음을 늦추는 장애 요소가 있더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던 것이 몇 살 때요? 예, 75살입니다. 75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적합합니까? 아니면 늦었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부족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당시 다른 사람들 중보다도 오래 살았던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앞서 갈대아인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040km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요,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그들에게 남겨졌던 거리,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630km 정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거리보다도 짧아요. 힘들면 조금 쉬고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걸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중에 눌러 앉아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늦더라도 일어나서 축복의 땅까지 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는지는 모릅니다. 이봐, 조금만 더 가면 돼. 지금 온 거리에 비하면 조금만 더 가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야. 그러나 데라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까? 이미 물 건너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생각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일어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